감사합니다. 아, 많이 부족하고 얘기할 게 없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살아온 동안에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나 체험 같은 얘기를 좀 형제 자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굉장히 편했는데 막상 여기서 형제 자매님 뵈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제 속사를 다 드려내도 혹시 미사 끝났을 때 저를 쳐다보는 눈을 똑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하느님 만난 얘기도 이 기회에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몽골에 와 있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을 제가 몽골에서 맡고 있습니다. 참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고 전 몽골에 오게 된 게 여기 생활이 됐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정말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가족들은 다 있고 오히려 저는 기러기가 돼서 제가 날아갑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가는데 제가 하느님 만난 거는 오래전에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 났을 때 하나님은 저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희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가면은 뭐 빵도 주고 사탕도 줘갖고 어렸을 때 갔던 그 교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종로가 옆에 있는 이화동에서 살았었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6살 때 제가 6살 때 서울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 가까운 종로가 기독교 방송 옆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친구들이 가면 뭐 주더라고 이렇게 거기 간 게 이제 하느님 봤는데 하느님을 만난 건 아니고 사탕을 먹기 위해서 갔던 하느님이고요. 중학교는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외울 정도의 그 정도였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성당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돌아가셨는데 고2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어머님이 성당을 나가시게 됐었어요. 저희 옆집이었는데 제가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이라는데 공덕천 그 개울가 있는 그 공장을 했는데 그 공장이 지금의 삼천리 기아 자전거 나오는 그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공장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그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아버지는 뭐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969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을 시기니까 저희 집이 일본의 적산가옥이라고 이화동 서울법대 앞에 있는 조그만 집인데 두 명이 죽었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공장에서 자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집을 관을 메고 저희 집 앞에 와서 그래서 집을 뺏겼습니다. 그게 제 고2 때입니다. 집을 뺏기고 저는 공부는 그런 대로 했는데 뭐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 정말 그 공부보다는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승동. 그 위에 산 꼭대기에다가 천막집을 짓고 집이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저희가 5남매입니다. 형이 저보다 12살 위인 형이 있고 2살 위인 누나 있고 여동생이 2살, 3살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화병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제 천막집에 사는데 여러분 공부 되시겠어요? 사각깨장 먹고 공부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때는 제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S대학교를 간 만큼 성적이 됐었는데 정신없이 성적이 떨어지고 저희는 고등학교 들어갈 대학 들어갈 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배도 고프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가.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은 뭐 믿음이고 뭐가 없었는데 저희 옆집에 사실은 어머님의 친구 아는 분이 성당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누워서 계시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옛날 어머님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칠성 뭐 이렇게 빌고 하고 있잖아요. 선앙당에다 가서 하고 저희 어머님도 아주 그런 최고의 그 샤머니즘 같은 우리 어머니였었는데 아버지를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당을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다녔었고 가정이 다 뒤집어졌는데 성당이나 뭐 교회나 빵을 주거나 밥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후에 저희 누이가 두 살이니까 그때만 해도 누이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수도사대라고 지금 세종대학교인데 들어가서 누나는 들어가고 저도 아들이니까 형이 이제 12살이 형이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에 71년도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8만원 정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걸 마련해 주셔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그 시국 그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는데 제가 너무 진솔한 얘기를 막 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시지 않는 그냥 살아온 얘기입니다. 친화하고 제가 연관을 시켜서 그때 교련 반대 데모가 있어갖고 2학기 때 9월 4일 날 저 입학을 저 2학기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20몇일쯤 저는 위수령이 발표돼갖고 저희 학교에 군인들이 수경사에서 군인들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학교 공대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가 공대가 참 못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실력이 안 돼서 공대를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문학적인 그런 이런 부분에 좀 중고등학교 때 글도 쓰고 운변도 해서 거기에서 기억이 있어서 그 방송반하고 학교에서 만드는 신문 만드는데 그 기자로 이제 1학년짜리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10월 22일 날 기억하는데 제가 20일 동안 감방에 들어가서 저 아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3학년, 4학년 선배들 갔다가 징집해서 갖고 저는 풀려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 저한테 면회를 오셔서 너는 도대체 돈 등록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데 그따구 지랄하고 나서 감옥수 가느냐고. 근데 참, 그때 감옥수도 아니죠. 그때 입장에서는 학생들이서 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었고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건데 그때부터 사상적으로 제가 굉장히 불편해져서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닌 누구도 캐톨릭도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세 분을 만났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첫 번째 분은 제가 고등학교 교회를 다닐 때 만났던 지금 갈릴리 교회 그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하신 임명진 목사님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몽골도 오시고 참 아주 그 사회운동 하시는 분인데 임명진 목사님한테 저는 교회하고 저하고의 연관관계를 했는데 교회가 안 맞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 창동여고 학생이나 성신여고 학생들 예쁜 학생들 옆에 가서 앉아서 있기가 바빴거든요. 아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세례도 없었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임명진 목사님한테 받았던 것은 사회의 약자들한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그분은 지금도 늘 약자의 편에 계십니다. 제 기억에 영건동에 있는 공락충이라는 조그만 중국집이 있는데 고등학생들 이제 성가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전도사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셔가지고 그 짜장면 군만두에다가 야끼만두에다가 빼갈 한독불이 이렇게 좀 맛을 보게 해주셨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말도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꼭 교회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신앙은 너희들이 신앙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작고 헐벗 굶주린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만난 분이 제가 이게 역마살이 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15년을 몽골 포함해서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몽골에 지금 5년째고요. 필리핀에서 6년을 살았고 싱가포르에서 1년, 말레이시아에서 1년, 일본에서 1년에서 제가 이렇게 다섯 개 나라에서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아직 좀 더 있고 싶은 곳입니다만은 하느님이 저를 아직 좀 쓸 때가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아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내어서 저 발가벗게 말씀드리게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요. 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저 맨 뒷좌석에서 하나님 저 발끝에서 당신의 냄새만 맡겨 주십시오라고 저는 아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구 따라서 왔는데 그 친구 가버렸어요. 저를 놔두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도 없었는데 사실은 필리핀에서 공장을 했었는데요. 그 수출하는 미국에 수출하는 공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 힘든 시기에 한국을 들어갔다가 숨을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아침 캐나다에서 왔는데 몽골에 가서 거기는 굉장히 뭐 아직은 그 큰 나라고 이런 광물도 풍부한데 거기 갔으면 무역 같은 걸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왔습니다. 덜렁덜렁 따로 온 게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2006년도 아버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2005년 돌아가시고 제가 2006년도에 마닐라에서 저걸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미사에 대한 그런 것도 또 없고 사실은 어떤 신앙에 대한 것도 없었는데 제가 막상 거기에서 필리핀에서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제 옆에가 없더라고요. 같이 집을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도 가능하면 제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많이 손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한 번은 얻어먹는데 두 번은 얻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몽골 가자 그러니까 얼타고 내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비행기 값 대줘갖고 오고 나서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우리 총장님도 계시지만 몽골 민족대학교에 가게 된 동기도 참 희한한 경우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을 친구는 가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 전에 성당을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그 양재동 성당에서 성가도 했었고 또 그 외에 이제 아침 미사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저 전례 보는 새벽 미사에 그걸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기회가 한번 저 주성에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한 게 지금 제가 전례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회가 꼭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회가 되시면은 하느님 봉사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가서 여기 오면 마음 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옵니다. 그때 이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에 제가 만났던 분이 배광하 신부님이라고 영성을 하시는 신부님이십니다. 그 제가 견진을 받을 때 배광하 신부님들 견진 성사에 대한 교리를 배웠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닿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 저 신부님 좀 뵙고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신부님이 강원도 춘천 가는 쪽에 있는 양구 가는 쪽에 있는 남한강과 북한강변에 조그만 그런 그 수도원 같은 걸 하셨었어요. 기도의 집을. 거기를 제가 그 신부님을 따라서 가서 한 3일 동안을 제가 평생 기도란 것도 못 해봤는데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꼭 들어줄 것 같다 그랬는데 저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도요. 이렇게 힘든데 배고픈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느님 빵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줄 줄 텐데 아무 안 주시는데 대신에 그 신부님께서 살아나가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까 임명진 목사님 또 백광하 신부님 그 전에 제가 조금 빨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갖고 그 뭣도 모르고 사업을 해갖고 그때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만났던 분이 지금 환경운동 하시는 그 불교의 수경스님 호두 숫자 팥갈 경차서는 수경스님이신데요.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처음에 이틀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데 3일째 된 날 내려가세요. 백장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 계셨는데 스님께 좀 여러 가지를 좀 제가 배우라서 나한테 배울 게 없이 내려가세요. 내려가십시오. 여기는 당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세요. 그래서 졸라가지고 저 스님하고 이틀 저녁을 같이 하면서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신부님께 왜 이렇게 조그만 거에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느냐라 정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세 분의 그걸 제가 받아서 한 분은 기독교 또 한 분은 캐톨릭 또 한 분도 기독교 또 한 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200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7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 포천에 있는 해화동 성당에 묘지에 계시는데 힘이 너무 길어서 조금 길어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재산은 이게 벌거벗어서 그냥 이왕 했으니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이 오남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냉담자입니다. 목사를 우리 조카들도 다 했습니다. 상당히 할머니 덕분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뇌경수로 1년 정도 쓰러져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정말 저희 집이 이런 걸 전 처음 봤어요. 아무도 성당을 안 나가요. 저희 어머님은 누워서 1년을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시고요. 근데 아침 새벽 장례미사를 6시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당에서. 근데 뭐 아들, 딸, 며느리, 뭐 사위, 뭐 손녀, 손자, 손녀 다 있는데 미사포도 하나도 없고 성당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제 제일 먼저 성체를 모셔야 되는, 저는 뭔지 얼마 모르니까요. 성체를 모실 사람들이 상주들인데 아무도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친구가 그때 와서 아마 성물방에서 그 미사포를 세주시고 단체로 이렇게 고해성사를 주시더라고요. 예. 이거 받아야 돼. 다 장례미사 오셨는데 뭐 이거 상주를 또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 그 신부님 말씀에 저는 가슴 정말 끝까지 갔어요. 9시 그 전날 9시 그 저 돌아가실 때 9시에 성유라는 이렇게 이제 그 종부 성사라고 하는데 종부 성유를 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잘 아시지만 신장에서부터 멀리부터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발끝이나 손끝부터 차가워 피가 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2시간 정도는 귀가 들린답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간 시간이 9시, 밤 9시였는데 전화 기다리고 제가 마닐라 공항에서 엄마 내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안 돼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죠. 근데 종부 성사하실 때 그 신부님 말씀이 왼쪽 손에다가 이렇게 신부님 옆에 앉아서 성사해 주시고 왼쪽에다 손에다가 이 성유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셨답니다. 십자가를 그어주시는데 이 오른손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대요. 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미. 이 손 자체가 갈 수가 없죠. 그 미사 때 이렇게 하느님들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는 김마리아 자매님을 보고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근데 저희 형제들이 그때는 고백 성사를 다 봤으니까 성체도 마셨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 후로도 저희들 형제들이 많이 안 나갑니다. 이제 형제들 참여할 때 조카들 이 녀석들은 성당을 아직도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셨던 그 신앙의 가르침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이 추운 나라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확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저 뒤에 앉아서 하느님 당신 발끝에서 당신의 냄새만 맡아 주세요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훌륭하신 형제자매님들 뵙고 제가 살아나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춥고 힘들지만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은 하느님 만난 거 여기서 제가 정말 하느님 영접한 거 그런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저 세례명이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인데 다윗 성인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받았을 때 잠깐 한 바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외사촌 누나가 저 수녀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대례사 소속이신데 아주 정말로 난 헌신하신 분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수녀님 되셨어요. 그 누나가 시골인데 전주인데요. 거기서 서울에 유학을 왔다가 여기 옛날에는 얼굴에 이렇게 보면 천연두 마마자국 있잖아요. 꼼보. 지금은 뭐 이렇게 성형수술에서 없는데 그때는 성형수술을 내렸다. 그 누나가 얼굴은 못생기잖아는데 얼굴에 꼼보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학을 들어가서 수녀로 갔는데 제가 필리핀에 사업할 때 그 누나를 봤습니다. 그 누나는 그 마드 대리사 소속의 수녀에 있었는데 정박 아들, 머리 이만큼 크고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누워만 있는 아이들 해서 30명을 누나가 하는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이제 누나도 70이 되셨죠. 그런데 제가 누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또 해외에서 만나서. 누나, 나랑 한국 음식 좀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아, 난 한국 음식 싫어한대. 왜 필리핀 음식도 맛있대. 그래서 그럼 뭐해?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사줄 돈을 자기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답니다. 거기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작은 돈이지만 누나를 필리핀 돈을 주고 돌아왔는데 그 누나가 민다나오 섬으로 있다가 제가 영세를 받을 때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수녀님들 돈 없으신 거 아시죠? 이틀 동안 배 타고 오셔가지고 제 세례식에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그 누나하고는 지금도 통화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절절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케어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봐서 저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라는 그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를 이겼던 조그만 양치기 소년 다윗 같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청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세례명으로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는 자주 제가 읽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려고 성경 말씀 제가 잘 안 읽거든요. 저기 신부님께 고해성사 할 때 가면은 보석으로 그 묵주기도 3단 바치고 뭐 좋은 일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묵주기도 1단밖에 안 바쳤어요. 3단 못 바쳤습니다. 근데 그 잘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묵주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저도 여기 뿌리를 내리지 않고 또 한국을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늘 같이 협력이 돼서 뜨거운 불빛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 몽골이 정말 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100만 명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게 저 금팔찌를 짜고 있는데요.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난하고 작고 소외된 사람들 이 몽골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한국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자기 가슴에 무덤 만들고 있는 세월호 아줌마들 엄마 아빠들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기억하려고 저에 차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좌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살다 보니까 제가 싫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 소리를 내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 보듬고 안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다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만은 제가 벌거벗은 사람 같이 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여기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모시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게을리하시지 말고 조금 더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